남조선 인터넷터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14일 남조선의 사드 배치 반대 청년학생 긴급 행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 실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을 비롯한 청년학생 단체들도 13일 조선반도 수역에 칼빈선호 핵항공모함 타격단을 들이밀며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사드 배치 조지 김국 시민 행동이 11일 미국의 사드 배치 책동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